50 languages. 29. 29. المطعم 1. ريستورانغ에서 1. هل هذه الطاولة شاغرة؟ 이 테이블이 비었어요? 이 테이블이 비었어요? من فضلك لائحة الطعام. 메뉴 좀 갖다 주세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بما تنصحني؟ 뭘 추천하시겠어요? 뭘 추천하시겠어요? أريد كأسا من الجعة. 맥주를 주세요. 맥주를 주세요. أريد مياه معدنية.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أريد عصير البرتقال.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أريد فنجان قهوة. 커피를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أريد القهوة مع الحليب. 커피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커피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مع السكر من فضلك. 설탕을 넣어 주세요. 설탕을 넣어 주세요. أريد فنجان شاي. 차를 주세요. 차를 주세요. أريد الشاي مع الليمون. 차에 레몬을 넣어 주세요. 차에 레몬을 넣어 주세요. أريد الشاي مع الحليب.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ألديكم سجائر؟ 담배 있어요? 담배 있어요? ألديكم منفضة؟ 재떨이 있어요? 재떨이 있어요? ألديكم ولاعة؟ 라이터 있어요? 라이터 있어요? تنقصني شوكة. 포크가 없어요. 포크가 없어요. ينقصني سكين. 나이프가 없어요. 나이프가 없어요. تنقصني ملعقة.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요.